아주머니, 이 김치는 얼마예요? 1킬로에 5,000원이에요. 비싸요. 조금 깎아주세요. 미안해요. 깎아줄 수는 없어요. 이건 내가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예요. 공장에서 만든 김치보다 훨씬 더 맛이 있어요. 자, 한번 맛을 보세요. 네, 정말 맛있네요. 그럼 이 김치 2킬로만 주세요. 자, 여기 10,000원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